중국 마카오에서 진행된 2016년 마카오 국제 마라손 경기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선수들이 7일 열차로 귀국했습니다. 우리나라의 김지향 선수는 여자 마라손 경기에서 1위를 하고 우승컵과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.